경야는 죄거리 용도자 김정은 동지를 징송하는 목소리가 남조선 각계에서 높이 울려나오고 있습니다. 남조선의 정세 분석가들과 군사 전문가들은 북이 오늘 핵강국의 전열에 당당히 들어선 것도 세계를 굽어보시는 김정은 죄거리 용도자의 담대한 배짱이 알아온 결과라고 하면서 죄거리 용도자의 현명한 용도 밑에 북이 당당한 핵 보유 강국으로서의 전략적 지위를 공고히 해나감으로써 미국을 비롯한 적대 세력들과의 대결에서 결정적 승리를 이룩하고 아시아 태평양 지역과 세계의 정치 구도를 뒤바꾸어 놓았다고 찬탄했습니다. 경향신문을 비롯한 언론들은 김정은 죄거리 용도자께서 판문점의 여러 곳을 돌아보시며 앞으로 싸움이 일어나면 원수들이 무릎을 꿇고 정전협정 조인이 아니라 항복소에 도장을 찍게 할 것이라고 선언하셨다고 하면서 이를 통해 그분의 담력이 뚜렷이 부각됐다고 전했습니다. 경향은 원수님의 무비의 담력과 탁월한 용군술에 의해서 이룩되고 있는 공화국의 자랑찬 회순과 오늘의 정세 국면에 대해 남조선 각계에서 백두의 기상이 오린 김정은 최고령 용도자의 무비의 담력과 배짱, 탁월한 용도가 나온 고귀한 결실이고 위대한 병진노선의 승리, 북이 미국의 돌미를 잡아끌고 가는 형세 등의 격찬의 목소리가 울려나오고 있습니다.